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선에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병원들과 진료소, 다가소, 유치원, 학교의 의사들, 각급 위생방역소 의사들에 의해 어린이들은 철저한 건강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자기의 건강, 질병 상태를 기록하는 건강관리부를 가지게 되며 정연한 건강관리 체계에 따라 담당 의사의 관심 속에 정기적인 검진 및 상담, 신체 검사를 보장받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과 함께 건강, 발육에 지장을 주는 구루병, 결핵, 류마티스, 피부병 등에 대한 계획적이며 정상적인 예방치료 혜택도 입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조선어린이후원협회가 적십자 및 적바늘회 국제연맹,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